길을 따라 차를 몰아 목적은 없지만 푸른 신호 날 이대로 이끄는 중이야. 돌이킬 수가 없이 내게 매혹돼 나쁜 방향 좋은 결말 복잡한 기분이야. 무의식 그 안에서 하나의 지도를 그리고 내 부르는 초록빛 그 끝에 혹시 네가 서 있나. 또 발을 돌려 난 일부러 멀어진 이 방향조차 틀린 것 같아. 널 향해 갈 뿐이야. 그곳을 향했던 이유는 단 하나. 내 마음과 반대길 그곳을 간대도 이유는 너 하나. 확신에 찬 이정표가 새겨져 버린 담 어딜 가나 나는 다만 이방인인 거야. 창문 밖에서 불어오는 잔상에 닮은 걸까 진짜일까 멈춰서 돌아봐. 무관심한 너라도 난 다른 길은 너라고 날 부르는 초록빛 그 끝이 정말 있긴 한 걸까. 호기미 늦었나 두 눈이 멀어진 긴 터널 끝에 뭐가 있을까. 너 있길 바람 난 그곳을 향했던 이유는 단 하나. 내 마음과 반대길 그곳을 간대도 이유는 너 하나. 너를 매일 그저 맴돌아. 무력한 난이도록 단 한 번 내게 닿도록 넌 가볍고 거칠게 한마디에 날 좌우하잖아. 난 고개를 젓지만 의지는 꺾여진 흔들린 듯이 다시 돌아가. 넌 나를 휘감아. I don't know why 이 세상에 모든 게 헤매고 돌아도 목적진 날 하나. 선명히 웃고선 너 하나.